곳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랑 없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있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 곁에 있어줘야 하잖아 떠나려는 네 맘 알겠지만 잡고 싶은 내 맘